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과 대외경제성,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외교단 사업청국의 해당 일꾼들이 최근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다발적인 테러 공격 사건들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9일 조조 이란 이슬람공화국 대사관을 조의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테러 사건의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동정과 위문을 표시했으며 온갖 형태의 테러를 반대하는 조선 정부의 일관한 원칙적 입장을 재확언했습니다.